김일성 종합대학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 및 독립국가협동 체나라 정당연합대표단과 주조 러시아연방대사관에서 도서들을 기증했습니다. 기증식이 3월 30일 김일성 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1부총장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들과 러시아 국가회의 로조 친선 의원단 단장인 까즈베크 다이사예브 러시아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및 독립국가협동체나라 정당연합대표단 알렉산드르 마제고라 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한 러시아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